이제 난 살고 있다. 가슴을 치는 슬픔 그 고통 속에도 나와 함께 길을 걷는다. 외로움이 나는 싫어. 당신을 선택했다. 내가 사는 날까지 운명의 길 위에서 당신과 살고 싶다. 너를 사랑하기에 내가 존재하는 것, 널 위해 내가 살 수 있다면 나의 뜨거운 젊음 모두 다 주고 싶다. 몇 백년 사는 것도 아닌데 천년을 기다려도 너를 사랑하겠다. 마지막 남은 사랑을 위해. 선택한 길을 내가 걸어가면서 사랑의 운명을 건다. 너를 사랑하기에 내가 존재하는 것, 널 위해 내가 살 수 있다면 나의 뜨거운 젊음 모두 다 주고 싶다. 몇 백년 사는 것도 아닌데 천년을 기다려도 너를 사랑하겠다. 마지막 남은 사랑을 위해. 천년을 기다려도 너를 사랑하겠다. 마지막 남은 사랑을 위해. 마지막 남은 사랑을 위해.